네, 지금 송준수님 댁에서는 공세알배 공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리님 멈추지 않고 18년 달리고 있습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0년 만에 이렇게 잘 된 거 저 신들린 듯한 손놀림. 아, 그러나 건드리 예 2년에서 예. 18년 아 야무진 손으로 나도 분발하고 있는 예나 맛있어. 혜정 선수 맞죠? 민영 민영 선수 예 달리 선수 예. 카리를 보면서 방심하고 있는 가운데 예 민영 선수 예. 아, 안타깝네요. 18년? 아, 다섯 개를 다 잡았으면은, 역전의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어, 혜정 선수, 저번 주에 눈부신 성장을 했죠? 아, 이런. 1년에서 그러면 죽고 말았네. 다시. 다리 선수, 카리를 먹고 힘을 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2년 아주 가볍게. 손놀림이 매우 가벼워요. 옆에서 시상이 매우 의아하다는 듯이 못했는데 잘해야겠다. 22년. 네, 22년. 현재 스코어 달리 22년.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경쾌한 공기소리. 2년. 상대적으로 쉬운 배치죠. 2년이 넘어 3년. 아 옆에서 화가 나. 혜정 선수 공기화를 27년 아 이제 기쁨에 기쁨에 아 저희 치마 어 혜정 선수 옆에서 예, 분노에 공기 떨어뜨림을 해보지만 아 달리 선수 결국 죽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경기 27년 자자자 또 기록을 갱신할 것인가? 아, 이겼다! 이겼습니다. 달리 선수 제1회 홍세알배 공기대회 진정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편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는 술래 다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술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딸 덩어리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몰래 방아 인생 사나인데 가슴 딱 펴고 화끈하게 손등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건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Champion. 소리 지르는 네가 Champion. 음악에 미치는 네가 Champion. 인생 즐기는 네가 Champion. 네가 Champion. 네가 Champion. 소리 지르는 네가 Champion. 음악에 미치는 네가 Champion. 인생 즐기는 네가 Champion.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같아 yeah. 오늘부로 힘을 모아 합세 하나로 합체 모두 힘을 길러 젊음을 질러 자유로운 외침이 저기 높은 하늘을 찔러 소리 질러 우리는 제도권 킬러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몰래 방아 인생 사람인데 똑같이 모두 어깨 너무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파벌 없이 성별 없이 앞뒤로 흔들어 음악에 미치는 네가 Champion. 인생 즐기는 네가 Champion. 네가 Champion. 네가 Champion. 소리 지르는 네가 Champion. 음악에 미치는 네가 Champion. 인생 즐기는 네가 Champion. Bounce with me yeah. Check it out There's another one 질러볼까 더 크게 뛰어올라 더 높게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오늘을 미쳐보게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몰래 방아 인생 인생 한 방인데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손 벽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주먹을 쫙 펴고 하늘로 아래 위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네가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잡혀 이어가겠습니다. 민영님, 민영 선수. 민영 선수 결연한 눈빛으로 예 다섯 개 꺾기 성공하고 이제 2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드 있게 하고 있는데요. 예, 또다시 꺾기. 가볍게. 37. 37년. 너무 급했죠. 네, 드디어. 무신석, 이런 안타깝습니다. 1년에서 그만 두 번째 공기를 줬다가 조금, 두 선수 1년에 막아 꼈나요? 1년에 막아 꼈나 봅니다. 네, 1위전 못지않게 2, 3위전도 불꽃이 치는데요. 어렵습니다. 2년. 훌륭하게 이직이잖아. 아이고. 뭐 아니야. 이직이에요? 네, 이직이. 아, 그래요? 네. 차분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혜정 선수. 달리도 의심을 하죠. 응? 네, 효과음도 스스로 내면서. 4개 꺾기 성공했습니다. 놀랬죠, 미안해. 이런 1년에서 죽고 말았네요. 2년. 네. 제가 볼 때는, 민영 선수가 조금만 더 이렇게 천천히 차분하게 해나간다면 경기가 더욱더 잘 풀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해장 선수. 이런 안타깝게 2년에서 공기 하나를 빠뜨리고 말았네요. 그거 뭐야? 아니 이제 하는 41 41년 네, 곧 있으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2년인데 신묘하게 건들지 않게 아주 가깝게 있는 군요. 내가 지겠다. 다시 꺾기. 47년인가요? 42년인가요? 2년 안타깝습니다. 1년에서 매우 가까운 공기를 잘 이렇게 환경할 수가 제대로 집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공기화를 숨긴 채로 경기가 끝나버렸네요. 다시 꺾기. 이것도 끝나는 건가요? 끝났습니다. 경기 이로써 공기 대회 2위는 너의 꿈을 찾아 떠나간 그대를 생각하네. 꿈꾸는 소녀야 별들아 그대들은 멀리 있지만 꿈꾸는 소녀야 별들아 언젠가는 같은 하늘에 뜰 거야. 가슴 속에 나의 노래 하나를 세상 모든 것들 50년 이로써 홍세알배 공기대회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새알배, 제1회 콩새알배 공기대회 1등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달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지가 않은 전 초등학교 때 공기랑 고무줄을 못해서 친구들하고 놀 때 되게 속상했었는데 처음 공기를 1등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 네? 어렸을 때는 공기를 못해서 아니었는데 드디어 수십 년이 지나 지금 콩새알 마을에서 제일 공기를 잘하는 달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저희 집 강아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네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오랑 나누겠습니다. 네, 네오. 네오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아깝게 석패한 2위 우리 민영님의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죠. 아깝게 1위를 놓쳤는데 어떠십니까? 다음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한 승부욕인데요. 그 보니까 굉장히 또 저번에 비해서 기량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훈련하신 게 있는지? 그냥 학교에서 하기만 했어요. 아, 거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비슷한. 약간은 좀 듣기 거북한 유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나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그만 손 때문에 예, 그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아깝게 3위를 했지만 제가 볼 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 우리 혜정 선수 소감이 어떤지 그 3위를 했는데요. 앞으로 각오 한마디 예,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질걸요? 아, 예. 슬프네요. 어떻게 하면 공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연습하면요. 그렇습니다. 연습. 또 연습만이 이 공기를 잘할 수 있는 길이죠. 네. 오늘 경기에 참여한 세 사람 모두, 세 선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제2회 콩새알배 공기대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